빌 베켐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박물관에서 청소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그림의 그 색깔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청소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일이다 싶어서 이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그림은 원본이 있는데 원본 위에 누군가가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다가 조심스럽게 원본 복원 작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위에 덧칠한 그 그림들을 벗겨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놀라운 명화였던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작품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여러 찢기들, 잇기들, 덧그림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모습들을 우리가 못 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위에 우리의 덧칠한 그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0계명의 제2계명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계명은 흔히 1계명과 좀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과 2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혼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1계명, 2계명 합해서 한 개를 만들고 마지막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10계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서학자들은 1계명과 2계명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계명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이라면 제2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은 2계명에서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0계명은 사실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대상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여정을 우회해서 그림을 보자면 직선도로가 있는데 우회를 해서 시나이 반도로 쭉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시나이 반도에 있으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야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1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이었습니다.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방 종교의 모습들은 뭐냐면은 그들의 그 종교의 모습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무용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제2계명인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제2계명은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알 신이든지 아세라 신이든지 그런 우상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예배가 어떤 형상 예배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 4절 5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하늘에 나는 것이든지 물 속에 있는 것이든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뜻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예술적인 작품 활동을 다 금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중세에 보게 되면 성당에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것이냐. 사실은 실제로 중세에 보게 되면 소위 우상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야만족들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게르만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글이 없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이 없으니까 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방법이 뭐였냐면은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초창기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들을 너무 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것이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독교의 우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어떤 조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예술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다 반대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성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보게 되면 거기에 솔로몬의 물두멍,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 세수대야 같은 어떤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은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물두멍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 이 바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2마리의 황소가 커다란 가마솥을 받치고 있는 그런 조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도 그런 조각상이 허용되었죠.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지성소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되어진 그룹 천사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도 이런 조각상이 허용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어떤 그런 형상 혹은 어떤 그런 예술적인 작품 활동을 다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환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목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신성시하는 그런 것들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우상 혹은 어떤 형상을 반대하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신상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학자에게 세계 역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라거나 조각가한테 모래 하나로 에베레스트 산을 똑같이 만들어 보라거나 혹은 음악가에게 호루라기 하나를 주면서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연주해 보라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모습, 어떤 형상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영감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어떤 형상 속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진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축소되고 제한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그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축소된 하나님, 그리고 삐뚤어진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다 어떤 신상들이 있죠. 어떤 숭배하는 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는 무형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형상들을 만들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성경에 있는 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죠. 얼마 동안 있었죠? 40주야를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고 하나님 말씀 듣는 동안에 거기서는 천둥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어떤 소리가 있고 흑암이 있고 그래서 아주 무서운 장면이 시내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모세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 아닐까 그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크게 달하니까 아론에게 가서 아무래도 모세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어떤 신을 좀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금은 어떤 보석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래서 녹여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여러분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상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32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은 어떤 신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은 우리 여호와의 절기다. 내일은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만든 금신, 금송아지 신과 여호와 신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금신상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권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힘 있는 모습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금방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면서 이방 종교의 의식으로 그냥 전락해버렸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황소 숭배가 있었습니다. 막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만들고 숭배하면서 애굽의 종교가 생각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소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강함, 하나님의 힘 있는 모습,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 있는 모습을 상징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상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이방 종교와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 금방 우리는 원래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식의 하나님으로 혹은 세상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형상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한 가지 이미지로만 생각하는 어떤 세태들에서는 매우 좀 주의 깊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손자, 손녀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오냐 오냐 하는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늘 너처럼 웃으면서 그냥 인지하는 하나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한쪽 이미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1970년도에 남미에서는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방자 예수, 혁명가 예수, 물론 예수님에게는 그런 개혁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개혁적인 예수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 그것만이 예수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거기에만 더 올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난을 깊이 경험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이 부에 대해서 갈급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는 또 복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어가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썼던 말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것에 복 주시는 하나님, 거기만 올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워낙 사회가 힘들고 가정이 깨어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치유제 하나님에게 너무도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그런 상처, 인생을 살면서 받는 상처, 그 모든 상처를 다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물론 맞죠.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다 보여주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쪽 그림만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제 이 계명을 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서정가를 계속 장악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CEO 예수, 지도자 예수, 물론 예수님은 지도자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많은 인사이트를,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끄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영적인 어떤 그런 인사이트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도자로서의 그런 이미지로만 굳어지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한쪽 부분으로만 잡고 고정화시키고 청성화시키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축소하고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나갈 때 성령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깨뜨리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그 진리대로 가르쳐주시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화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이미지의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만들어 예배할 수가 있어요. 진짜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예배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뭔가, 때때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미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학에서는 이 선별적 청취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 준비를 바쁘니까 내가 설거지를 일부 도와줬습니다. 도와주면서 저한테 분명히 뭐 계란을 삶았는데 그것을 물에 식혀서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말했대요. 그래서 그 하고 계란을 뭐 물에 식혀서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지시를 했다는데 저는 뭐 아무 생각해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듣는 것은 상당히 선별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상당히 선별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그리고 다른 이미지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내 처지에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듣겠다.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우상에게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기독교적인 상징들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우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한때 한국 교회는 그 예배당마다 안에다가 십자가를 설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갔는데 그 본당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속으로 이거 잘못된 교회 아닐까? 이단이 아닐까? 무슨 이상한 교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우리는 교회 안에 당연히 십자가를 거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주는 어떤 영적인 그런 상징들보다도 십자가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꼭대기에 십자가가 없다. 어떤 사람이 여전히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큘라 영화를 보게 되면 드라큘라를 어떻게 퇴치합니까? 십자가만 내리면 예? 이 드라큘라가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가 무슨 부적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잘 때 성경책을 꼭 머리맡에 두고 잤네요. 그래야 잠이 잘 온대. 마음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온다는 거. 그러면서 성경을 아무도 안 읽어. 가끔 성경을 읽는데 언제 읽냐면은 잠이 안 올 때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면 참 잠이 잘 온다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 예.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잠시 위안을 주는 어떤 상징물로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 뭐 성의 혹은 성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의 성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입었던 그런 옷. 거기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뭐 어디에 있다 뭐 저기에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성배, 성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으로 그 떡과 포도주 마셨을 때 포도주를 마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잔, 그것이 뭐 미국 CIA가 보관하고 있느니 교황청이 보관하고 있느니 어디에 있느니 각종 뭐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의 진정한 상징이 의미하는 뜻과 의미를 살펴보기보다는 상징 자체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런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좋은 거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를 목에 달았다고 아 우리는 교통사고 안 날 거야 이런 것은 부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상징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나하고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집에 있는 내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충고해 버리고 저라고 그러면 제가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고 나서 제가 뭐하러 우리 집에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진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사진들, 예수님에 대한 사진들, 예수님의 어떤 일들, 어떤 그것들에 몰입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정말 하나님 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사진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뭐하러 교회 왔어?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대치물들을 놓고 그것을 더 중요시, 거기에 우리가 온 정신을 다 쏟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투라는 것은 인간적인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랑의 열정 혹은 사랑의 어떤 뜨거움, 하나님 우리를 우리와 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뭐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인간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더불어 함께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와 대화하고 거기와 절하고 거기와 뭔가를 한다는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형상은 물건이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살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는데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에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이야기 뭡니까? 난 너희들과 직접 만나기 원한다.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하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기 원하신다. 그 말씀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직접 하나님 만나는 길을 거부하고 우리의 어떤 매개체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진짜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어떤 우리의 모습,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형상을 아무런 형상도 무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사람이 무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무척 갖고 싶어 했습니다. 갖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기도해봐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저 자전거 갖고 싶어요. 저 작년에 참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편지를 쓰고 딱 보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제가 별로 착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찢어버리고 하나님, 저 작년에 가끔씩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걸려요.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걸려요. 다 찢어버렸어요. 저 이제부터 착한 일을 하려요.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실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거기 마리아상이 있더래요. 그래서 마리아상 가져다가 수구를 싸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어. 당신 어머니를 보고 싶으면 저에게 자전거를 주시오. 우스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찌 볼 수 있는, 요리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와 매일매일 살아있는 그런 삶의 교제를 나누고 원하십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드리십시오. 오늘 새벽기도 어려우시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교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을 반대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는 우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계명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축복받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 아니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코드가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적인 삶인 것입니다.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축복받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면 죽죠. 물을 떠나서 아무리 멋있는 바다 그림 속에 자기가 뛰어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죽는 길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가 있어야 되는 바다, 그가 있어야 되는 물 속에 있을 때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축복받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설계하셨을 때, 사람들을 디자인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그림에다가 자기 삶을 올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열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림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그림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바다 그림이지만 바다가 아니듯이 하나님 그림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그렇고 우리의 종교성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삶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바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축복받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셔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날 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축복받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어떤 형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적인 모습을 자꾸 그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말하는 것 똑같죠. 거기에 생명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입니다. 인생의 축복의 길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일 때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인도를 받을 때 그게 진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저지른 두 가지 죄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생수에 그럼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웅덩이는 그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수에 그럼되신 하나님을 인간이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웅덩이를 만들어냈어요. 거기다가 자기 돈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명예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사람들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뭐 골프, 낚시 모든 거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뭐를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웅덩이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사람이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원하는 돈이 없어서일까요? 그가 원하는 명예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불행한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축복의 길은 인간의 생명의 길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 축복에 근원되신 하나님, 인생에 근원되신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축복의 길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버려두고 자기의 웅덩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의 그림을 갖다 놓고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거기서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의 근원되신 하나님에서 인생의 행복을 만날 수 있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웅덩이는 그저 터진 웅덩이 생명 없는 그림일 뿐인 것입니다. 처음 장서교의 서두를 어떤 그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리지널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덧칠해 놓은 그런 그림 대가가 그려놓은 그 그림 위에다가 어설픈 사람들이 거기다가 덧칠해 놓은 그림. 우리가 그런 그림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우리의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인생 작품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한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다 우리는 그 대가의 그림에다가 우리의 그림들을 다 붙여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 다 우리의 그림들 자꾸 덧붙여놨습니다.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생명 없는 그림일 뿐입니다. 정말 대가의 그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덧그림들을 벗겨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종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그 그림들을 벗겨내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귀를 열어서 진짜 듣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그림들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가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덧그림을 계속 고집하는 우리는 그저 졸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터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림들이 다 뱉겠네요. 우리 인생 속에 덧칠해진 우리의 그런 덕그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이미지들, 우리의 형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림들을 벗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실까요?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 그 길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 이 하나님을 기억합시다.